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더이출란드 연방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랑크 왈터 슈타인 마이어에게 1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더이출란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